자꾸 이상해질까 항상 네 앞에서 난 왜 지원생도 아닌데 모든 게 다 유치해 사실 내가 방금쯤 말장난보다 좀 더 유치해 Look at my eye 내 짓고 좀 말은 진심이 아냐 이 한마디가 겁나 좋더라 아 관심 있다고 내게 해결되기 부끄러워 차가운 달이 됐지만 그 후로 자꾸만 들어 침대 바닥에 입을 파도 철수 미친 놈처럼 펄쩍 뛰다 창피함을 UFC로 승화시키는 게 내 업적 하이킥도 날렸다가 제풍으로 맞췄다가 파운딩했다가 입을 젖뜯고 막 또 하승연하다가 oh, Give me that rhythm 내 손을 펴줄 oh, 이미 너 이미 내게 가사 몇 줄 그 이상이야 근데 내 입으로는 무슨 죄야 물었네 그냥 네가 있으네 Only you Only you 그랬을까 머리 빙빙 죄 없는 이불 만차 킹킹 oh, 예뻐 예뻐 예뻐 yeah, oh, 예뻐 예뻐 예뻐 예뻐 yeah, Only you Only you Only 너의 눈코 입 따라서 시선이 이동하지만 제발 오해는 말아줘 널 보면 주체를 못해 이거 참 주책인 건데 말은 침굴 꼭 삼키면 말하지 물 대신 건배 차지도 않는데 취한 척 현실이 애껴 연필도 아닌데 자꾸 내게 흑심이 생겨 이런 시커먼 맘 혹시 눈치챘을까 보심은 숨기려 해도 한데 말은 새속만 어느새 시간은 틱탁 흘러가서 네 집 앞에 다다라서 내게 네 덕분내기 잡고 이번엔 진짜 미친 척 하고 진한 키스나 한번 해볼까 하며 어깨를 잡아 근데 때마침 울린 한 통의 전화 언제 들어오냐는 너의 아버님의 성화 Oh my god, oh my god 분위기 좋았는데 자기 전 괜히 이불에 화풀이 좋았는데 Only you, only you 난 또 네 옆에 서 있어야지만 골라게 돼 정말 예뻐 예뻐 다가갔지 할까 말까 하다가 해버렸지 야심찬게 과장나 사키십과 또 앙타 근데 내 화살은 너랑 관역을 자꾸 피하기만 해 어딜까 내 맘은 거길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오늘도 잠 못 드는 밤 침대 위 이불은 내 샌드백 킥킥킥 Only you 그랬을까 머리 빙빙 죄 없는 이불 만차 킹